저국 해방 이룬 한돌새 즈음에서 또고 국적 선박 위웬호 선원들의 경축 모임이 13일 청진항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20송상 백두광야의 소란 풍속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며 저국 해방, 민족 해방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셨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예초신 항일의 혈전 말리에 자욱자욱은 오늘도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구비구비 마다에 소중히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